So she think I'm awesome. Globetrotting round the world, but I ain't from Harlem. AOMG, you know that's my partners. Buy 100 bottles, homie, you ain't want no problems. Got that work, bathing apes all over my shirt. Look that pussy pulling up that hearse. Giant blunts when we roll that perp. I got that bomb, baby. I'm a boss, I smoke that jungle Vietnam, baby. You going nuts like pecans, baby.언제나 기고만장 어딜 가나 시선 강탈 빈정상함 집에 나가 발 닦고 씻고 자라 이름을 잘못 쳤나 그냥 개명할까봐 나보다도 문화놈들이 허벌하게 많아 수화수화주마 가식가식 떨지마 미안하지만 나 너 몰라 나는 너 기억 안 나 나는 니들 생각보다 존나 싸가지가 없지 난 아직도 존나 어리고 존나 막 나가지 재밌는 일들만 생기지 말아가지 주인공이 된 게 뭐야 난 내 삶을 사랑하지 불편한 소리는 내 앞에서 시무리지만 깜나라 배나라 족가락 건니들 아들 딸한테 나가서 말해 난 다 컸으니까 맘대로 차도 돼 내 할 일을 알아서 하네 I don't need a job, I'm a motherfucking boss.